올해도 살았네 함께 말이야. 젊은 시절 우리에겐 꾸준 일은 없었나. 행여나 있었다면 잘도 참고 넘겼어. 이제와 생각하니 당신이 잘한 거야. 지금의 행복은 당신이 만든 거야. 고맙단 말 한마디 변변히 못한다. 어느새 머리엔 흰서리가 서리 슬퍼 말고 손잡고 함께해요. 많이도 싸웠지 더럽던 시절에 나 혼자 잘했다고 우긴 일 만났어. 그때마다 했을 당신을 세워.